어젯밤의 암흑 속에서 본 곳은 물고 남은 세상 땅속으로 솟은 무수한 초고층 빌딩 숲이 내 목숨을 끊은 건 그가 아닌 나였어.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. 아직도 채 있지 않은 표이기에 힘에 부칠 때 기대감에 Not like Jesus and Judas and not Caesar and Brutus 서로 간에 대한 trust That's a must That's my word 죄와 벌까지 짊어지는 것 성의 벽처럼 널 감사시켜주는 것 바로 but 말할 것 없어 친구들의 실패엔 Fuck you No I got you 또한 내 친구의 성공엔 Cheer to No I brought you Want you 진정한 친구 소주 맥주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로 소유 This is for you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 This is for you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친구들 This is for you 내가 힘들 때 등 돌린 친구들 This is for you 내가 힘들어 등 돌린 친구들 This is for you True 채는 너와 나는 crew Epic high till we die 언제나 you and I This is for you True 채는 너와 나는 crew Epic high till we die 언제나 you and I